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이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2017년 올해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이 문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시 보고 또 보고 보시게 될 텐데 그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Fix your thought on Jesus. 영어로는요,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아예 박아버려라 뭐 이런 뜻입니다. 아니 그냥 완전히 본드로 갖다 붙여버려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나눌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나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알아왔던 것들이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리셋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리셋 전부 다 쫙 사라져버리고 리셋되어 버린다면 그럼 우리에게 남을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믿음과 살아왔던 모든 흘러왔던 이 모든 시간들 물론 그 시간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삶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셨던 시간도 있었고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셨던 것들이나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만약 지금 이 시간 리셋되어 버린다면 If we start again our Christian life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in the beginning 그 처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게 될까라는 것이죠. 패러다임 시프트 뭔가 우리에게 대전환이 필요하겠죠. 아마 from non-Christian to Christian from non-believer to believer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없었던 삶에서 믿음의 삶으로 우리 인생에는 아마 엄청난 혁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리셋이 된다면 난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분과 나와의 모든 관계가 다시 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에서 우리는 뭔가 결정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믿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왜 지금까지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으니까 From the zero line we can decide to believe him or not 내가 그분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처음 여기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Colossians chapter 1 verse 13 said, He has delivered us from the power of darkness and conveyed us into the kingdom of the Son of His love.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다시 리셋 되면서 in the beginning the paradigm shift 이 아주 대전환이 필요한데 골로새서 chapter 1 verse 13 골로새서 1장 13절은 우리가 암흑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This paradigm shift 우리가 이 대전환을요 다른 말로 we call this salvation 우리가 바로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From the darkness to the kingdom of the Son of the Love.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것을 어둠의 악한 세력에서 이 엄청난 변혁, 이 대전환, 이 변화를 가르쳐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아멘. 근데 바로 그 구원은 What is the salvation? 구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ybe I can explain about the salvation is this. Salvation is change your nationalities. Before we are under the power of Satan. But now we move to the kingdom of God. 과거에 우리가 진노의 자녀, 사단의 능력 안에 있었는데 before we were the slave of Satan. But now we receive the power, receive the freedom from God. 과거에 우리가 사단의 노예였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아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국적을 바꾸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단 나라 종이라는 국적에서 하나님 나라 자유 시민 이라고 국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구원 이 구원을 얘기할 때 반드시 언급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So when you say about the salvation we have to mention about the kingdom of God. 우리가 이 구원을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 아멘. Mark chapter 1 verse 15 글자 보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And saying, the time is fulfilled and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Repent and believe in the gospel.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 제가 그 때가 어떤지 말씀드렸죠. 신년의 때입니다. 에덴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때입니다. 은혜 받을 때입니다. 구원 얻을 때입니다. 그 때가 왔는데 구원 얻을 그때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의 구원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John chapter 3 verse 5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도 같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Jesus answered, Most assured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he cannot enter the kingdom of God by water and the Holy Spirit.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받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같은 말이 됩니다. Acts chapter 2 verse 38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Then Peter said to them, Repent, and let every one of you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remission of the sins, and you sha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Ghost. 회개하라 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깨달음만 해도 여러분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데 어떻게 믿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믿는데 어떻게 믿냐면 여러분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으로 복음을 믿고 그리하여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으로 복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So salvation is the entering the kingdom of God.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곧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 천국에도 갈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시간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것이고 그 말은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리셋되었을 때 When we start again our Christian life at first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바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We need born again. 바로 거듭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다시 리셋되어서 시작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올림픽 경기를 할 때 모든 사람은 다 달릴 줄 알지만 특별하게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늦게 가든 빨리 가든 다 달리기를 할 줄 알겠지만 올림픽 경기에서 그 100m 결승선에 설 수 있는 선수들은 선택받고 구별된 사람만 그 트랙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내고는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무대에 서야 하는데 그 무대에 서게 되면 누군가는 1등도 하겠고 2등도 하겠고 3등도 하겠지만 아무튼 그 무대에 서야 하다못해 꼴찌라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달리기만 할 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 선수가 되어서 그것에 뽑히고 선택받고 택함을 받아야 되는데 거듭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길어야 100년인 이 인생을 우린 살아갑니다. 똑같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문제가 우리 안에 생겨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무엇인가 그 무대, 그 레이스 안에서 상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때로는 자빠져서 꼴등을 해보기도 하고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서 달려보기도 하려면 일단 그 무대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전도 폭발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승혜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승혜가 이 올림픽 경기장 스타디움 밖에 서 있습니다. 근데 밖에서 그냥 놀고 있진 않고 스타디움에 들어오려고 지금 표를 사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승혜, 기다릴 때 포기하면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리면 표를 받는 거야. 그 기다려야 돼, 그때는. 에이, 뭐 안 봐도 돼. 하고 돌아서면 안 돼. 우리 오준이가 지금 딱 문 앞에 섰어요, 이제. 지금 네가 이제 순번이 이번 주 돼. 이제 표 받고 들어갈 거야, 이제. 그때 기다려야 돼. 시간 다 와놓고 여기서 아이 뭐 올림픽 봐야 되나 뭐 안 봐도 돼. 뭐 게임이나 하러 가지 가면 안 되는 거야 그 자리에서는. 왜 이제 너는 이제 넘버 투 내가 순번이 2번째 왔기 때문에 네 앞에 사람 들어가고 입장하고 이제 네가 표 끊고 들어갈 거란 말이야 이제. 근데 스타디움에 들어가게 되면 누군가는 관객의 자리에 머물게 되지만 누군가는 선수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똑같이 경기장에 들어오는데요 똑같이 들어오지만 다릅니다. 누군가는 그냥 앉아서 구경하는 관객석으로 올라가는데 누군가는 몸째 막 풀면서 아 내가 이제 달리겠구나 라고 하면서 선수들 대기석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사랑도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선택하려고 하십니다. 아 내가 관객석으로 올라갈까? 아니면 좀 욕심나는 사람은 나는 선수의 자리로 가볼까? 여러분들이 자리를 선택하려고 하십니다. 아 그렇겠죠? 그렇죠? 그때부터 잘못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관객석에 가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관객석에는 사람이 앉아있지 않습니다. 관객석에 누가 있을까요? 관객석에는 천사들이 앉아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관객석에 앉아있어서 선수로 달리게 할 사람들을 위해 환호하며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그들을 격려하며 소리 질러줍니다. 관객석은 여러분이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문을 열고 스타디움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모두는 선수들입니다. 우리는 관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기를 치러낼 선수입니다. 다만 종목은 다릅니다. 누구는 축구 선수고요. 누구는 100m 달리기 선수고 누구는 허들 선수고 누구는 뭐 리듬 체조를 하게 되고 누구는 아이스하키도 하게 되고 종목이 다를 뿐 우리는 관객석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Somebody is waiting outside the stadium.' 그러니까 'They are the people born again.' So first, they have to receive Holy Ghost. So when they receive the salvation, they got a ticket. So they entered the stadium. Then one can choose this way and that way. This way for audience, but this way for 선수가 뭐죠? Athlete. 뭐 바로 at that moment, our mistake start. Somebody thought, okay, I just take a seat and I just watch the sports game. Somebody thought, only special persons became a sports star, not me. But in this stadium, around all seats, not four persons. This seat for angels. not for persons. So we all, athletes, we all sports stars, but different. Somebody soccer, somebody racing, that is different. But we all stars in this game. 우리 이 경기 가운데 우리가 스타들입니다. 우리는 관객으로 관람석에 앉지 않습니다. 관람석에 앉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장례에서 반송합니다. 방송을요. 이제 곧 100m 경기 결승을 하려고 하는데 우사인 볼트 선수가 안 보입니다. 선수 빨리 100m 출발선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막 방송합니다. 근데 그 우사인 볼트 뭐 할까요? 자기가 관객인 줄 착각하고 관객석에 지금 앉아있단 말입니다. 뭐 우사인 볼트 뭐 세상에 그림이 아마 하나겠어? 딴 사람이겠지? 난 여기서 앉아서 구경이나 할 거야?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경기가 시작해야 되는데 선수가 안 오니까 그 선수 빼고 가겠죠. 그럼 그 선수에게는 꼴등도 매겨지지 않습니다.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를 관객석으로 착각했단 말입니다. 게다가 표 끊고 경기장에 들어오면 끝난 줄 알았단 말입니다. 물과 성료로 거듭났으니까 어우 나 이제 끝났네. 이제 천국 갈 일만 남았네. 이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문제점이 터져나기 시작합니다. 관객이 경기를 한 시간쯤 지켜보면 재미있습니다. 두 시간쯤 지켜보면 허리 아프고요. 세 시간쯤 지켜보면 하품 나고 이 관객이 이 경기를 10년 정도 지켜본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온몸에 좀이 틀려서 무슨 노숙자처럼 들이누웠다가 앉았다가 아 진짜 경기 안 끝나네.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냐고 이 경기는. 표 끊고 들어왔는데 다시 나갈까? 정말 재미없네. 자기가 선수인데 선수인 걸 모르고 계속 장례 방송에서는 누구 선수 빨리 무대에 나오세요. 내가 나가지도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10년, 20년, 30년 버티고 앉아있으니 이게 죽을 노릇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한 경기를 30년 동안 구경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직접 뛰면 이게 재미라도 있는데요. 오늘은 지고 내일은 이기고 오늘은 비기고 뭔가 스릴도 있고 다쳐보기도 하고 이겨보기도 하고 한계를 넘어서 보기도 하는 재미가 있는데 관객석에 앉아버리면 아무리 재밌는 경기도 한두 번이지요. 어떻게 그 경기를 30년째 구경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노숙자 생활이 시작됩니다. 씻지도 않고 삶의 의욕이 상실되고 표를 끊었는데 무슨 놈의 이 경기장은 이렇게 재미도 없는지 무슨 놈의 구원 받은 것이 이렇게 구원 받지 못한 것보다 못한지 할 일도 없고 할 일이 없죠. 관객이 무슨 일을 합니까? 관객이 할 일은 구경하는 것 외에는 없죠. 오죽 답답하니까 심심해서 주변에 청소 한번 해줍니다. 청소하시는 천사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심하니까 30년째 놀고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냥 쓰레기 한번 주워주고 천사가 얘기하죠. 아우 착한 관객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우쭐해서 아 그렇지 내가 좀 잘했지 이번 청소를. 어느 순간 선수의 본분은 망각한 채 청소부 노릇을 하면서 기껏해야 필요 없을 칭찬이나 듣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안내방송이 나오죠. 이제 모든 올림픽 경기가 끝나서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갑자기 불이 탁 꺼지면 나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난 들어왔는데 왜 아무런 안내를 안 해주고 왜 아무런 뭐 얘기를 안 해주고 난 여기 지금 있는데 무슨 이렇게 불친절하고 이렇게 설명도 안 해주고 뭐 있다고 재미없는 게 다 있냐고. 내가 진짜 잘못 왔는데 내가 불도 꺼버리고 그럼 나보고 뭐 어쩌란 말이냐고 이제 와서는. 그게 구원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은 선수입니다. 여러분은 관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선수입니다. 그것도 그냥 선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선수입니다. 선수에도 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1등을 해도 지역 경기는 메달만 하나 주고 치아뿐입니다. 그 기록이 남지도 않습니다. 아시안게임 정도에서 금메달을 딴다 해도 아시아에서나 인정해 주지 세계에서 그 기록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바로 그 경기의 그 핵심에서 뛰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게 될 상은 어디 동네 달리기 상 받는 것이 아닙니다. 황금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여러분은 그 최고의 성급을 받는 그 경기에서 달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로 스타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스타입니다. 그런데요, 경기는 이길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항상 이기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는 못하고요. 경기는 이길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런 것입니다. 뭐 금메달 선수가 평생 금메달 땁니까? 아니죠. 잘 보시면 우리나라의 피겨 스케이팅 하면 누구 떠오를까요? 이름은? 이름. 김연아 선수 떠오르죠. 이름이. 김연아 선수가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예, 다 압니다. 그 사람을. 올림픽에서 금메달 10개 땄죠? 10개 안 땄습니까? 몇 개 땄습니까? 올림픽에서. 하나 땄습니까? 메달을 하나 땄는데 그 사람을 전 세계가 기억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메달의 개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너 메달을 몇 개 땄니? 하나님 그렇게 묻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졌다고 하여 이 경기가 끝장난 것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 땄다니까요 하나? 그렇게 유명하면 10개, 20개, 100개 따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고요. 뭐 그 선수 맨날 잘했습니까? 자빠지고 엎어지고 엉덩방아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가 오늘 내가 실패하고 혹은 졌다 혹은 내가 꼴등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경기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황금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여러분을 예배해 놓으신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상급은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하고도 넉넉한 상급과 은혜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선수는 사실 단순합니다. 주어진 그 경기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달을 얻기 위해서요 속이고 반칙하고 설사 반칙을 해서 1등을 들어왔다 하더라도 심판들이 보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왔다고 무조건 금메달 줍니까? 안 줍니다. 들어온 순서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온 순서대로 주는 것이 원칙이기는 한데 무조건 들어왔다고 주진 않습니다. 왜? 심판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선수 몇 번째 돌 때 옆에 사람 밀쳐서 반칙을 했기 때문에 먼저 들어왔지만 저 박탈입니다. 그러면 2등 받습니까? 아니요. 꼴등으로 떨어집니다. 반칙하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칙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향해 달려나갈 때 우리가 반칙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반칙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돈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 그런 반칙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전보러 갈 때 우리 그런 반칙을 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아유 내가 아껴야지 내가 헌금 안 할 거야 우리 그런 반칙도 하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할 때 아이 뭔 전도를 하나 그냥 조용히 넘어가지 라는 반칙도 하게 되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라고 하지만 아이 뭐 바쁜데 성경을 읽고 해 그런 반칙도 하게 되고 우리 많은 반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경기를 보면 반칙이 몇 번 몇 번 누적되면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퇴장을 당하면 다시 무대로 돌아올 수가 없죠. 선수가 사랑도 여러분 여러분이 몇 번 반칙이 쌓이면 무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돌아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십니까? 다시 무대를 달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십니까? 100번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시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돌아올 수 있습니까? 선수들에게는 길어야 한 번 혹은 딱 두 번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 번 두 번 부정 출발 두 번 하면 탈락입니다. 축구도요 좀 잔잔한 건 몇 번 봐주는데 옐로 카드 받으면 그 다음 레드 받으면 퇴장입니다. 정말 길어야 딱 두 번 정도 주어지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100번 하고도 회개하고 돌아오겠다. 1000번 하고도 회개하고 돌아오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1000번 만번 범죄하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런데요 1000번 만번 범죄한 뒤에 다시 무대로 돌아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냐면 같이 달렸던 믿음의 이 사람들은 이미 쫙 앞에 달려나가서요. 올림픽 무대에서 달리고 있고요. 나는 시골 동네 예선 경기 치르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똑같이 달려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이 급이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진짜 큰 선수는 반칙을 조심합니다. 그리고 정말 큰 선수는 가끔 억울한 판결이 있다 할지라도 심판의 말에 한두 번 항의하지만 정말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순복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심판에게 항의할 만한 마음이 안 들 때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하시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해놓고 내가 그거 했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힘들어서 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거 어려워서 한 것입니다. 이 정도는 좀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심판 되신 주님 앞에. 근데 주님은 상황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나의 마지막 그 결과를 보십니다. 죄 지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죄 지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어떻게 했니? 그걸 보신단 말입니다. 근데 했으면 주님은 옐로 카드. 아 주님 상황이 아 그런 거 없어. 옐로 카드야. 우리가 모두 선수인데 우리와 같은 선수를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다 선수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 무대를 달려나갈 때 반칙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그 반칙은 무능한 선수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선수도 반칙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수에게는 반칙을 할 수 있는 위험과 요소가 언제나 주어집니다. 나 때문에 하게 될 때도 있고 그 사람들 때문에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선수 중에 지단 기억하십니까? 지단? 그 프랑스 대머리 축구선수 있죠? 한 번은 이 지단 선수가 축구 경기를 열심히 하다가 그 반짝반짝 빛나는 대머리로 다른 팀 선수를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축구하다가 붙잡고 들이받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단 선수는 일단 어떻게 될까요? 퇴장입니다. 바로 레드카드 퇴장입니다. 나중에 그 상대방 선수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단을 욕했답니다. 근데 지단이 부모 욕도 하고 뭐 욕도 하고 왜? 지단이 원체 잘한 선수니까 이 선수가 지단을 마크해야 되는데 자기 실력으로는 여기 잘 안 막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욕을 하고 막 이러니까 지단이 열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열 받으니까 내 들이받고 퇴장당한 겁니다. 그냥. 욕을 해서 들이받았는데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아니 부모님 욕도 했다니까요. 그 사람이. 아니 축구하면 축구만 하지 욕은 왜 합니까? 그렇게 내가 들이받았지 라고 한더라도 심판이 봐주는 거 없습니다. 일단 그 경기는 끝인 겁니다. 퇴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정당하고 내가 옳고 내가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아주 힘듭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하면 남들이 뭐라고 해도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좀 봐줍니다. 그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 뭐 설령 입으로 미안하다 사과는 안 하더라도 그 마음은 안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큰 소리 칩니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미안하다 말하기 뭐하니까 뭐 어쩌라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자기 잘못한 걸 압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가장 선수가 어려울 때는 나에게 정말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공정했고 나는 정의로웠고 나는 정확했고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다라고 뭔가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될 때 그때 아주 힘듭니다. 뛰어난 선수라고 그게 쉽겠습니까? 아니 들이받았다니까요 머리로. 선수가 뛰어나면 그게 쉽고 선수가 실력이 없으면 그게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향한 비난, 모욕, 어떤 평가가 주어질 때 우리가 내 마음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차라리 나 퇴장당해도 한번 들이받겠다, 한번 때려버리겠다, 그게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마음도 나에게 주시고, 견딜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도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님은 그 마음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무대 위에 선수로 올라서게 되면, 나 이번 경기에 한 10등쯤 해보고 싶어, 그런 선수가 있겠습니까? 나 이번에는 최대한 늦게 달려서 한번 꼴등을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선수가 있을까요? 선수는 자기의 실력과 상관없이 항상 1등을 꿈꾸겠죠. 내가 실력이 좋아도 1등, 실력이 없어도 1등. 그러면 1등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가 경기가 없을 때 뭐 할까요? 1번 누워 잔다, 2번 연습한다. 연습한다. 연습하겠죠. 누워 자면 아, 이 사람 뭐 꿈꾸면 안 됩니다. 1등은 꿈도 꾸면 안 됩니다. 연습도 부지런히. 예, 그냥 연습해서도 안 되고요. 부지런히 연습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연습한다는 어떤 뜻일까요? 남들이 이만하면 됐지라고 했을 때도 그만하면 안 되어야 됩니다. 남들은 낮에만 연습한다면 나는 잠잘 시간도 쪼개서 밤에도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면 10등이 다음에 9등 할 수 있고, 9등이 8등하고 7등하고, 정말 애쓰고 목숨 걸고 달려가면 1등 할 날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렇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 우리가 경주를 달려갈 때 우리는 항상 1등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1등을 얻기는 원하지만 1등에 합당한 삶은 안 삽니다. 모두가 1등을 꿈꿉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무한한 축복, 무한한 은혜,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역사도 체험하고 최고로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언제 최고로 받을 수 있냐면, 최고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만 최고를 받습니다. 아니, 은혜 하나님이 그냥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심판이기 때문에 선수가 뛰었다고 다 1등 주진 않습니다. 심판이신 하나님은 그냥 다 1등 주지 않습니다. 야, 너 고생해서 올림픽 무대에 섰네? 뭐 다 금메달 해라. 다 걸어줄게. 그렇게 되면 이 올림픽 자체 이 경기가 이게 말이 안 되게 되어버립니다. 이 경기가 틀려먹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달리면 누구에게든지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다만 달려가서 빼앗는 자가 자 있게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천국은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가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리셋.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그 모든 게 딱 초기화되었을 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바로 그때, 다시 시작이라고 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선택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When the time of reset, that time we have to decide. We have to choose faith or not. 바로 그 모든 것이 초기화되었을 때 바로 그 시간 우리는 믿음을 택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선택하였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택하였다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경기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우리의 이 발의 발걸음이 안내판을 정확하게 보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관객 속으로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나를 응원할 천사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나를 위해서 힘이 들 때 힘내! 화이팅! 잘하고 있다! 달려가자! 수고한다! 나를 위해서 응원해줄 천사들이 앉을 자리이고 나는 가장 중앙 무대에 펼쳐져 있는 그 트랙에 서게 됩니다. 아주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정말 떨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내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 하는 순간 우리는 경기를 달려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구원을 받고 이제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경기를 치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치르는 경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규칙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규칙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에서 이기기 원한다면 여러분 욕심내십시오. 욕심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비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비운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욕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진짜를 향한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욕심 없으면 이렇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최고의 것을 얻고 싶은 욕심 가진 사람들입니다. 욕심이 나쁜 것이라고요? 아니죠. 잘못된 욕심이 나쁜 것이죠. 욕심 가져야 됩니다. 정말 욕심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려고 경기를 내 맘대로 반칙하고 속이면 안 됩니다. 그럼 심판이 삑 불어서 난 퇴장됩니다. 욕심을 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난 정말 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야만 합니다. 나는 정말 잘 되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일어서야 합니다. 주님, 이 경기에 내가 바로 스타입니다. 내가 바로 스타입니다. 내가 빛나야 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세상의 향기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소금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빛나야 합니다. 여러분 빛나야 합니다. 욕심내십시오. 사모해야 됩니다. 얻어야 됩니다. 뺏고자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규칙을 배워야 합니다. 규칙을 배워야 됩니다. 규칙을. 실컷 1등으로 뛰어왔는데 너 그때 이렇게 잡아당겨서 너 반칙했기 때문에 들어오긴 1등인데 넌 꼴등이야.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욕심을 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에서 나는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경기에서 금메달 따기를 원합니다. 이 경기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메달 따시기를 원합니다. 이 경기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경기는 가장 먼저 들어온 한 사람에게만 금메달이 수여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두 번째로 들어왔다면 금메달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배에 오신 하나님 나라의 이 경기에 참 이상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금메달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경기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가면 하나뿐인 그 금메달이 우리 각자의 목에 전부 다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경기에도 은메달이 있고 동메달이 있고 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워낙 냉정한 분이시라서 주님은 은메달, 동메달은 걸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분은 금메달을 목에 건 단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면 1,000명 중에 한 사람만 메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다면 우리가 이 경기를 달려나갈 힘이 빠지겠지요. 주님은 금메달을 목에 건 한 사람만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여 달려가면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금메달을 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금메달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전부를 다하여, 여러분의 영혼의 전부를 다하여, 여러분의 그 능력의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같이 이웃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경기에서 이기는 규칙을 여러분이 잘 연구해 보면 달리기를 할 때도 이 발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팔을 몇 도까지 흔들어야 되는지, 시선을 어디로 둬야 되는지, 내 몸을 어떻게 굽혀야 되는지, 펴야 되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실력의 선수가 조금 더 빠르게 뛸 수 있다는 걸 아시죠? 어떻게 몸의 자세를 취하고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실력은 동일한데 조금 더 빠를 수 있다는 걸 아시죠? 이 경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경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금메달을 받기 위하여 빠르게 뛰쳐나가는 방법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마음을 두셨던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어려운 이들, 그들을 돌볼 때 여러분이 남들보다 반발짝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만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뒤에서 순풍도 불어줍니다. 어이 반칙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정한 경기입니다. 모두에게 순풍을 불어주는데요, 이 경기는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뒤에다가 거대한 선풍기 하나 틀어놓으시고 바람을 불어넣어주는데요, 근데 누군가는 잘 못 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이 경기가 아주 발이 가뿐가뿐 사뿐사뿐하게 달려갑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차이점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큰 선풍기에 바람을 불어주는데 누군가는 뒤에 바람 맞고 날아가는데 누군가는 바람으로 달려가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경기가. 그러면 못 뛰어갑니다. 억지로 바람을 맞고 뒤로 밀려서 꼴등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순풍으로 등에 맞으며 앞으로 날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금메달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바람은 뒤에서 맞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지나간 과거를 잊으십시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천번 만번 범죄해도 하나님 용서하신다고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힘의 종류를 담고